닿았는데 Then never no more 후회해도 나는 이제 모두 끝나버린걸 다시 돌이킬 자신도 없어 살짝 내게 다가와 나를 슬쩍 다시 흔들어 Oh no I could live.